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 토론 노동일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 후보자 인박이 드러나면서 여야 모두 공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각 당 중량급 인사들의 낙천 후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이들의 본선 파괴력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한편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로 예상됐던 야권 연대 논의는 결국 결렬되는 모양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비공개 단판 끝에 야권 연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이로써 국민의당은 지도부의 분열을 불러왔던 야권 연대 문제 일단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창당 한 달 반 만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한 국민의당. 하지만 컷오프된 현역 의원의 탈당이 예상되고 있고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김한길 의원의 선택이 남아있어 20석 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매주 수요일 4주간 방송될 KBS 공감 토론 총선 기획에서는 KBS 선거 방송 준칙에 따라 원내 4당의 4.13 총선 전략과 선거 공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당내 공천 상황, 공약 내용, 그리고 총선 전략 등을 진단해보고 총선 판세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총선 기획, 주요 정당의 선거 전략과 정책 진단, 그 첫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KBS 공감토론 총선 기획, 선거 전략과 공약을 듣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최 손님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헌법학자로서 지난 18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국민의당 선거대책을 총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분간 이상돈 위원장과 4.13 총선 대비하는 국민의당의 전략과 공약 내용을 평가하고 또 선거 이후 당의 입지와 역할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요즘 많이 안녕하시긴 좀 어려우시죠? 네. 하루가 굉장히 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패널 분들과도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4.13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돈 의원님께서는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우선 청취자 여러분께 근황 소개와 함께 첫 번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선거를 다시 치르려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거를 맡게 됐는데요.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밖에서 보는 분들은 시간이 빨리 가지만 선거를 안에서 치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예. 이게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죠. 네. 그래서 요즘 뭐 하루하루가 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적용되나요? 예. 왜 그러신지 나중에 패널 분들하고 자세히 짚어주시고요. 네, 4.13 총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요. 이후 20대 국회 구성을 앞서고 있습니다. 조금 뭐 저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시나요? 네. 저는 원내교섭단체는 충분히 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제3당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40석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역시 그 소선거 구제라는 그 어려운 장벽을 뚫기는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이 좀 전국을 좀 결정할 수 있는 네. 말하자면 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위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예. 저희 솔직한 소망입니다. 예, 이른바 제3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국민의당 창당 후 이제 50일 가까이 됐습니다. 선대위원장직 수락하기 전까지 아마 많이 고심하셨죠. 그때도 많이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어떤 점을 주로 고민하셨는지 합류하기까지 그리고 그 공동선대위원장직 수락하면서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었을 텐데 어떤 그림이 좀 현재까지 잘 그려지고 있는지요. 네.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그냥 책이나 보고 뭐 가능하면 책이나 한 동안 더 쓰고 사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제가 뭐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뭐 별로 좀 내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참 제가 어떻게 됐는지 막 이런 현실 정치에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 무엇보다도 제가 뭐 지난 뭐 2, 3년 동안에 현실 정치에 관한 제 생각을 활발하게 뭐 글과 또는 방송 출연 이런 것으로서 좀 개진을 했고 아마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좀 엮였다는 기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제가 좀 생각했던 것은 예. 이미 뭐 김한길 의원 또 천정배 의원도 같이 하고 그래서 단체 세표 올라서 좀 그 세 분이 좀 같이 가는 걸 생각을 했는데 네. 다 아시다시피 이런 것이 좀 굉장히 좀 기복이 많아서 예. 우리 당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네. 다만 뭐 오늘부터 좀 수습이 돼서 네. 다행이죠. 예, 그래서 또 뭐 이상돈 위원장께서 그만큼 현실 정치에 대한 역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엮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부분도 짚어주시고요. 패널들께서. 오늘 나오신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에게 질문이나 제안이 있는 분들 3680238에 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대 전화로 의견 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 샵 9730, 우물정 9730 문자로도 의견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콩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뭐 가벼운 질문이었는데 앞으로 패널분들께서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질문들 많이 하실 텐데 허심탄회와 솔직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예. 김만은 원장부터 시작해 네. 주시죠. 네. 또 이 교수님도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이제 20대 총선 여러 가지 관점이 가능할 겁니다. 우선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세력이 재편될 것인가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의 자리를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중요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제3당의 기본은 이제 교섭단체 이상이 되겠고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게 40석, 40석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일정한 역할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네. 교섭단체 구성은 현재 경쟁력이 비교적 있다고 하는 호남권과 이제 비례를 포함하면 좀 계산이 좀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 40석 내외가 되려면 수도권도 상당히 일정한 수는 또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현재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좀 밝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제가 뭐 제 생각에서 말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저도 이따가 이제 뭐 현재 반응도 알아보고 네. 특히 이제 광주나 이제 호남 지역에 좀 아는 사람들한테 의견도 묻고 그러는데요. 뭐 체감하는 것은 여론조사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막 그런 것이 어쩌면은 기존의 정당 진입 여론조사 같은 것이 여당과 야당의 고정 지지층 위주로 응답을 하는 게 아닌가. 아하. 그리고 아마도 무당파 또는 기존의 여당이나 기존 야당에서 이탈한 분들은 좀 응답을 좀 유보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거기에 좀 마음의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뭐 수도권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후보가 이제 상당히 진열되니까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일상적인 여론조사에서는 기존의 거대 양당들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은 있지만은 잠재적인 국민의당 지지층은 지금 뭔가 반신반의 지켜보고 있다 이런 해석이십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안철수 대표 그 탈당 직후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 높은 지지도가 그렇죠. 나왔느냐 이게 예.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되겠는데 뭐 그 당시는 좀 막연한 기대 심리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은 좀 현실적인 좀 판단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지난 한 달여 동안에 좀 여러 가지 기복이 많았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그 원래 좀 기대했던 분들이 좀 유보적인 상태에 있지 않은가 합니다. 네. 예, 그 초기에는 상당히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때는 국민의당을 추진하는 분들이 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제1당 경쟁도 하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셨었죠. 네. 언제를 분기점으로 이렇게 제3당으로서 자리 잡는 게 과제가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까? 그 사실은 그 당시 말이죠. 그런 기대를 했다는 것이 그렇게 저는 조금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 비현실적인 진단. 네. 그것은 그 당시 기대는 말하자면은 호남, 말하자면 광주, 전남, 전북의 그 무게추가 그냥 한꺼번에 확 쏠리고 예. 그 여파로서 수도권에서 이른바 좀 지명도 있는 의원들이 좀 국민의당으로 좀 넘어오는 경우 그래서 일정에 그래서 쏠림 현상 같은 게 기대했던 것이죠.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좀 또 오래 끌었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박영선 의원이 그 잔류하게 됐고 바로 그 결정적으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네. 거기에 좀 말하자면 브레이크가 걸린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그 박영선 의원이 잔류를 하게 된 것이 말하자면 국민의당한테는 상당히 좀 나쁜 영향을 주지도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네. 그 후에 이제 좀 보게 되면 급속하게 지지도가 좀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세 가지가 겹쳤었죠.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그만두면서 네, 김종인 네네. 비례대표가 네. 오셨고 박영선 의원이 이제 움직이려고 네. 하다가 이제 주저앉은 상황이 분기점이 됐다. 저도 네. 공감하는데요. 그 3당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선거 임하기 전에도 일정한 상당히 국민들한테 가능성을 보여야 되는데 3당의 새로운 신당의 모습이라는 것이 말과 노선으로 보여주든 아니면은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벤트로 보여주든 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쪽도 지금 분명하게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일단에 뭐 사람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뭐 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성공하지 못했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소선거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3당의 입지가 특히 수도권 같은 데에서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에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좀 회복하는 기미가 있으니까 가운데에서 또 고민하신 분들이 다 잔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하자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좀 갖추지 못했는가 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그동안에 그럼 창당한 사람들은 뭘 했느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 많이 했습니까? 네, 일 많이 했는데. 그래, 국민들이 알아야 많이 한 줄 알 건데. 근데 이제 바깥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라 당원, 당규 등 모든 그 절차, 규칙, 제도를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난 이거 좀 현실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이 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아하. 그래서 보면 말씀이죠. 우리 국민의당이 공천 과정이 3개 정당 중에서 가장 민주적입니다. 모든 것이 절차, 제도, 뭐 최고위원회는 완전히 격리가 돼 있고 뭐 지금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신생 정당한테 이런 제도 절차를 갖다가 과하는 게 이제 맞느냐 제가 좀 그런 말 좀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새로운 정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보다 더 중요한 비전이랄까 방향이랄까 좀 차별화 이런 것보다는 그 정당의 골격을 만드는데 좀 더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제가 그 나중에 느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정적인 정당이라면은 골격과 관련된 근본적인 처방 같은 게 중요한 작업이 되겠지만은 새로운 당으로 하려고 했을 경우 국민들에게 무엇을 먼저 부각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인가 이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는 말하자면 조은찬 총리, 박영선 의원 같은 분한테 상당히 좀 공을 들여서 예. 사람으로서 한번 상징을 좀 보이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른바 또 김정인 사태로 인해서 두 분이 영입이 다 좀 좌절됐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일정의 동력을 좀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좀 더 세밀한 뭐 박영선 의원 관련된 부분한테 나중에 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 받아주시죠. 네. 그 뭐 좀 전에 아마 이제 김종인 사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 뭐 김종인 대표가 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국민의당의 어떤 그런 지지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주 좀 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아마 김종인 위원 대표도 잘 아실 텐데 네. 왜 김종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예, 김종인 지금 대표, 김종인 박사께서는 평소에 그냥 말버릇으로 한국에서는 그 제3당 안 된다. 그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뭐 그거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그 조부님께서 그 5.16 후에 정당을 해서 대선에 네. 준비하시다가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합쳐서 그런 과정이 있었죠. 뭐 그런 거에 관한 뭐 추억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소선거구제에서 제3당이 어려운 건 현실이죠. 영국의 자유민주당도 그 득표수에 비해서는 의석이 참 적지 않습니까요. 뭐 그렇게 그런 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김종인 박사께서는 결국에는 기존 야당을 바꾸는 것이 더 확실한 길이다. 그렇게 좀 그런 생각을 주변 분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네. 그것은 말하자면은 김종인 박사님도 현 여당은 이제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 뭐 당신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권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셨지만은 현 정권은 그리고 새누리당은 바뀔 가능성이 없다. 아주 확신을 가진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좀 결부돼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는 있어야 되겠고 그 길은 현재의 거대 야당을 확 바꾸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일종의 소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보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추론해 보면 안철수 대표하고 좀 기본적 인간적 관계가 많이 틀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시고 보면 예전에는 뭐 두 분이께서 이렇게 가까이 하시기도 하셨는데 조금 이게 당대표와 상대당 당대표에게 하는 언사치고는 너무 좀 무례한 것이 네.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인데. 네, 좀 지나시죠. 근데 뭐 제가 여기서 제일 힘든 게 제가 김종인 박사님한테 대해서 뭐라고 좀 논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때 동지셨으니까. 한때 동지가 한때 제가 모셨죠. 모셨습니까? 근데 사실 뭐 그거는 안철수 대표가 2011년 뭐 그때쯤인가요? 그때 좀 큰 실언을 하신 바가 있죠. 나한테 멘토가 얼마 된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저 김종인 박사님한테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섭섭한 걸 넘어서 좀 당신한테는 좀 뭐 모욕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네. 그런 것이 좀 나쁜 추억이 지금까지 있나 보죠. 근데 그 이제 야당 지금 아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안철수 대표와 천정배 대표 그리고 이제 김한길 전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참 서로 바라보시는 곳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뭔가 제3당으로서 처음부터 이게 뭔가 이제 출발해야 된다. 즉 적대적 이 공생관계에 있는 양당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한 반면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대표가 좀 싫어서 사실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대표라서 당이 좀 하니까 결국 야당은 통합해야 된다 이런 쪽에 좀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지점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에 저는 그 천정배 대표하고서는 이번에 좀 만나기 전까지는 잘 몰랐죠. 그때는 한번 뭐 인사 네. 있죠. 그런데 김한길 의원은 작년 1년 동안에 뭐 자주 만났고 뭐 많은 의견 교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김한길 의원 생각도 뭐 저랑 같습니다. 저랑 같은 게 뭐냐 그러면은 현재 그 야당 과거 새정치민주나 뭐 과거 민주당에서 뭐 볼 것 같으면은 근데 그 당의 주류 있죠 주류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친노라고 이제 편의적으로 부르는 거기가 주도하는 야당으로서는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새누리당이나 현재 여권에서 보는 시각도 같습니다. 친노 대선 후보는 우리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뭐 그것이 뭐 근거가 있든 없든 모르지만은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김한길 의원 같은 분도 그래서는 정권 교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3당을 만들어서 작은 제3당이 아니라 총선 어떤 정치 지형의 변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야당의 주류를 그야말로 거기서 이탈, 거기서 네. 탈피하지 않으면은 정권 교체가 안 된다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천정배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거는 조금 좀 결이 좀 다르죠. 따라서 그 이제 천정배 의원이나 뭐 또 정동영 의원도 어느 분 공감하는 바가 있죠. 말하자면은 지금의 어떤 주류 세력으로서는 뭐 그야말로 야당의 정통도 아니고 뭐 이런 입장인 걸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세 사람의 어떤 각자 다른 출발점이 있다 하지만은 결국 모아지는 접합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모아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기본 철학이 좀 달랐기 때문에 뭐 이번 연대 문제 가지고 네. 견해 차이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필리버스터 전국이 끝나자마자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사실 국민의당은 뭐 폭탄 맞은 집같이 사실은 뭐 상대 의견들이 많이 네. 나눠지고 김만길 대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뭐 기본적으로 그분도 정치 하루 이틀 하신 분도 아닌데 먼저 통합을 제의할 때는 상당히 좀 그래도 예의가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당한테 뭘 합하자고 하면서 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하는 식으로 하면 누가 그거 조각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덥석 저는 네. 처음에 김한길 네. 위원장이 그건 바로 호응을 할 때 아니 왜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뭐 지금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저렇게 하느냐 저는 좀 그런 면에서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왜 저럴까 너무 급하신 거 아닌가 혹시 뭐 본인이 다시 지역구 때문에 그러시는가 이런 좀 생각을 좀 했던데 어떻습니까 그 뭐 그 배경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말하자면 김종인 박사도 제가 막상 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수도권 선거라는 게 만만치 않다 말이죠. 네. 그런데 제3당이 있게 되면은 이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반농담 같이 뭐 주변한테 이런 말씀 한 것 같아요. 뭐 친노 정리하고 나서 하치면 될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좀 지나가는 말로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인 박사께서 이 심각한 문제를 이거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마치 캐주얼하게 그냥 툭 던졌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그냥 말하자면은 그 대책 없이 뭐 그럴 수 있다 식으로 막 중구난방 얘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정면으로 제가 그 쐐기를 박은 건 제가 처음 박았습니다. 그 아침에 라디오 방송 가서 합당이라는 게 그렇죠. 통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부산 가서 그걸 더 분명하게 말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그 두 집사님 되어버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 의원들 몇 분이 각계 좀 받아들인 것이 이 통합이라는 것을 합당이라고 물어봤으면 쉽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몇몇 의원분들이 기자들 답에 그냥 막연하게 무슨 그 야당이 보조를 같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 제3지대 정당이니 뭐 제3당이 그래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제 몇몇 최고위원들 이렇게 보면 야당에 쭉 있어 봤기 때문에 말하자면 친노에 대해서도 아주 저항감이 크지만은 제가 이 여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지릿지긋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면에서 그 기자들이 좀 전수조사 하는데 좀 엮였다 그러나요? 좀 그렇게 해서 좀 기사가 이렇게 나가서 증폭이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쪽 의원님들이 좀 그 사안에 대해서 너무 좀 경솔하게 답한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김만우 원장 다시 마이크 받아주시죠. 예, 그 이제 야권 연대 또 그전에 통합을 둘러싼 논란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의 차이도 있고 또 본인의 지역구 입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있는데 현재 양당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 대한 조금 과제에 대한 시각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장에 지금 뭐 새로운 당을 만들면은 오는 1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도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야당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정당 체제를 만들자 이런 차원의 시각 차이가 지금 당장의 어부주리의 문제라든가 분열의 효과를 보는 시각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소선거구 그 정치의 문제가 말하자면 이제 말하자면 승자 독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다양한 것이 반영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계산하는 방법으로서는 뭐 독일식으로 뭐 중대 선거군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네. 그런데 그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있으면은 그런 논의가 뭐 통과될 가능성, 통과는 거의 거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3당이 좀 교섭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런 주장을 공식적으로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제3당이 좀 교섭을 확보해야만 한국 정치가 다양화될 수 있는 어떤 거점을 확보한다고 보고요. 당장에 이제 그 대선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많은 생각하기에 이게 또 정당 하나 만들어서 후보하고 또 더 정당에서 또 무슨 뭐 단일화 협상하거나 그런 구태의원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현재 뭐 제 사견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나 등등 많은 사람 생각은 그걸 구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3당으로서 원내 교섭을 확보해서 앞으로 그 장기적인 제도 개선 같은 거에 대한 그 더불어서 당장의 대선에 대해서는 아마도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 좀 정계에 좀 지각 변동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뭐 저도 뭐 좀 확신했지만은 새누리당 사정이 심상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여권에서 파열음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여야가 여야를 넘나드는 어떤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또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좀 우리 국민의당이 거기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죠. 네. 네. 이렇게 제 3당이 그러니까 다 야구도가 돼서 선거를 치렀을 경우에는 일정 어느 정도는 단일 정당이 되어 있는 여당의 어부지를 주는 게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 한상진 전 창준위원장이라든가 지금 이상돈 교수님 그런 시각들 아니었습니까? 네, 누가 편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 면 전혀 없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네. 그건 뭐 수도권 선거가 그렇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통진당을 해산하니까 수도권의 몇몇 그 새누리당 말하자면 격전지 새누리당 의원이 그 해산시키면 속이 시원하겠지만은 선거 때 그 통진당 후보 나와서 3,000표고 5,000표 가져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것인데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국민의당의 그 파괴력은 제가 보면 그보다는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그 논쟁이 갖고 있는 하나의 함정은 통진당을 찍었던 표는 통진당 후보가 없으면은 다 야당을 찍었을 표죠. 그러면 그러나 국민의당을 찍을 잠재적 유권자는 반드시 야권 유권자만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일정 부분 그 여당표 특히 2012년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지만은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많이 있다. 현재 그분들이 무당파로 있으니까 그분들의 지지도 상당 부분 우리가 좀 흡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 2012년에 또 그 전에 있었던 그 야권 분리와 똑같은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야권 표를 우리가 아무래도 많이 갖고 오겠죠. 특히 네. 이제 전통적인 호남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많이 찍을 때는 그 효과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에 그 선민당의 어부지리는 뭐 있다고 봐야지 그거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그 아까 이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왜 더불어민주당이 갔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뭐 소송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건상 제3당이 어렵다고 했다. 기존의 야당을 뭐 고치는 게 좋다라고 그 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뭐 이상돈 위원장께서는 현재의 구도 속에서 나름대로 지금 국민의당이 3당으로서 성공한다면 한국 정치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참석하신 참여한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원내교섭단체만 되고 또 대선을 앞두고서 어떤 정국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일단은 좀 30석 정도만 가지고 가면은 또 지방선거에서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이른바 우리말에도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국민의당에 3번을 달고, 출전하는 후보 중에서, 대중에는 뭐 상당한 후보는 2위권 후보든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는, 뭐 많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그 두 개의 정당의 장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정치 지망생들이 그냥 거기서 좌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본선에 나가고 또 2년 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렇게 해서 한번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번 욕구를 풀어줘서 그런 분들 갖다가 좀 우리 측 말하자면 잠재적인 후보로서 우리가 또 관리하면은 저는 이제 3당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좀 국회에 우리가 들어가서 소선거제도의 폐단을 좀 보완하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좀 우리가 좀 해야 되겠죠.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의 3당의 역할을 지금 기대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의 양당의 현재 구조에서 뭔가 제3당 역할하지 않으면 변화가 별로 되지 않을 것이다. 3당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 이상으로 그 3당의 역할을 할 만한 국민에 대한 호소가 국민들한테 공감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추가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력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내거는 것은 뭐 정권 심판 그리고 야권 재편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성장 한쪽에서는 복지 분배하는 게 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막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 하는 그 점에서 기본적인 좀 차별성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네. 예. 네. 이현종 의원 질문 이어주시죠. 네. 그 하여튼 뭐 김종인 대표가 들어오면서 최근 공천 과정을 보면 최근에 뭐 이해찬 전 총리까지 공천을 탈락시키고 이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사실 이제 이 친노 세력에 대한 이 좀 뭐랄까 이 배제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호응도 있고 또 그에 대한 반발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가 주도하는 공천이 과연 정말 예전에 이야기했던 야당의 변화 이런 근본적 변화 이거에 좀 접근하는 것이라고 봅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표피만 바뀌는 것이라고 봅니다. 표피만 바뀌고 아래는 뭐 거의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을 볼 때 떠 있는 건 보지만은 아래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더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어쨌거나 그 여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여튼 이 김종인 뭐 대표를 뭐 자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좀 리더십 자체가 그래도 뭔가 당을 어떤 변화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것도 지금 뭐 햇볕 정책의 문제라든지 정책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또 툭툭 던지시는 말을 보면 상당히 하여튼 좀 보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게 참 이율배반적인 건데요. 우리가 또 민주주의를 희망한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좀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오히려 뭐 잘한다고 보고 좀 합의제를 추구하는 리더십은 뭐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치 무슨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천을 학살이라고 비난하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뭐 변한 게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 또는 그 앞서 공천이 그 마치 그 로마 시대 뭐 검투사들 싸우는 것 같은 것을 로마 시민들이 열광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우리 국민들이 좀 그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인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은 4년마다 한바탕씩 뭐 공천 학살 뭐 물갈이 그다음에 그런 걸 잘하는 당 리더십이 뭐 훌륭한 리더십이고 그 선거 끝나면 또 똑같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는가 해서 나는 좀 그분에 대해서는 크게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뭐 어쨌거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국회가 워낙 못하니까 그것에 좀 살풀이는 좀 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뭐 하긴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선거 공학적으로 보자면요.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뭐 이제 이 선거를 뭐 몇 번 치러 보셨으니까 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과 이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3당이 1여 다야 체제로 갈 때 네. 사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 한 보통 2000표 3000표 뭐 5% 이내에서 결정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당 후보들이 최소한 5% 10%는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현실적으로 오히려 뭐 새누리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어떤 지형들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 김한길 전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적으로 참 이게 힘들다. 저쪽에 다 과반수가 저번 쪽에 뭐 정말 개헌선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말이죠. 네. 그게 이제 1996년 총선 같은 경우가 이제 수도권에서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죠.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 그 요번 20대 총선 4.13 총선에서의 국민의당 효과는 저도 정말 가늠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그 여당 정부는 그 당시 1996년에 뭐 김영삼 정부보다는 또 국민의 어떤 신망을 많이 잃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 정권에 실망한 그 부동표들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것이 우리가 과거에는 보지 못한 현상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유권자들이 각 선거구마다 좀 다른 형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네. 유권자들의 어떤 자격 스펙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고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벌어질 여러 가지 일에선 또 영향을 받으려 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건 정말로 만일이죠. 만일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어부지리 사태가 대량 발생해서 뭐 거대 여당이 탄생한다 그러면 저는 그 야당 자체가 큰 오히려 너무 큰 분열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일도 있을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체로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하여튼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선거구별 어떤 후보 간의 어떤 뭐 후보 단일화라든지 뭐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선거가 지금 한 20여일 남아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뭐 하루만 해도 세상이 바뀌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두 당이 합당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야 두 당이 뭔가 수도권에서의 어떤 그 후보 간 어떤 선거 연대나 단일화 뭐 이런 것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걸 당 차원에서는 전혀 타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현재 그 당대장 선거 연대는 이미 다 틀렸죠. 네. 이미 뭐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미 다 그 뭐 여기서 안철수 대표나 우리 다수 절대 다수의 최고위원들도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구별이라는 것은 후보자들끼리 뭐 보면은 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일방적으로 사퇴하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 것이 일단에 후보가 나가버리면요 이렇게 사퇴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리고 국민의당 당 차원에서 뭐 그렇게 권장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무래도 또 이제 야권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우리가 그 압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경우에 말하자면 후보자 차원에서 뭐 어떤 경우는 뭐 우리 후보가 뭐 전혀 좀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경우에 그게 뭐 선수권을 흔든다면은 그게 뭐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할 수 없겠죠. 뭐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그런 경우가 뭐 그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있어도. 네. 네. 근데 솔직히 그 김종인 대표는 정말 야권 통합하실 생각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말씀으로 보면 이거는 뭐 항복하고 들어와라 뭐 이런 투로 들리거든요. 그런 거죠. 그 말하자면 그것에 대해서 좀 안철수 대표 같은 안철수 대표 느끼기에는 상당히 모욕적이죠. 네. 그래서 그것은 뭐 그런 의도가 없다. 그 보는 거, 막 진정성이 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좀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에 말하자면은 그냥 내가 없이 휘둘렸던 우리 측의 좀 잘못이 컸다고 봅니다. 네. 네. KBS 공감 토론 총선 기획 주요 정당의 선거 전략과 공약 진단 첫 번째 순서 오늘은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뉴스 공감 토론 경희대 노동일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총선 기획으로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을 초대해 선거 전략과 공약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라고 싶은 건 이제 국민의당이시니까 이름처럼 국민들하고 뭔가 허심탄회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듣고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그것들 정말로 해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당은 기존에 있던 당들과 다르게 좀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서 국민들을 이해하면서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통일 정책을 좀 더 구체화해서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의 입장만 대변하는 통일 정책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정치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했는데 정말 초심처럼 욕심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 같은 세대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당 거는 기대가 크거든요. 제 3당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했는데 그게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서 국민의당이 그 더민주와 새누리당의 양당 구도를 위협할 만한 확장세를 좀 확실히 보여줬으면 하고 바래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있는 여당하고 야당 자체가 뭔가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 입각을 해서 정책으로 이제 발전을 시킨다라기보다는 솔직히 그냥 이념 대결을 하는 측면이 크니까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사고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에 바라는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또 오늘 문자 주신 분들이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혹시 이상돈 의원께서 꼭 이건 코멘트 해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030번 쓰시는 분입니다. 국민의당은 정체성이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8829번 쓰시는 분은요. 이상돈 위원장님 대한민국 정치사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하셨습니다. 1375번 쓰시는 분은요. 대구에 사는 열렬한 국민의당 지지자입니다.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며 새 정치의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지요. 그리고 사드 배치, 개성공단 문제, 핵무장론 등에 대해서 왜 국민의 여론과 다른 의견을 자꾸만 내시는지요. 또한 국민의당에 여론 전문가가 계시는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4150번 쓰시는 분은요. 국민의당 이름에 걸맞게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신 있는 사람이 당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선대위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자면 공천 못 받았다고 탈당한 사람을 입당시킨 명분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굉장히 많은 질문 주셨네요. 네. 2579번 쓰시는 분은요. 야권 지지자인데요. 신당 시도는 좋은데 혹시 국민의당 찍어주면 20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만들어서 여당이 하자는 대로 밀어붙여주는 역할을 할까 봐 겁도 납니다. 당의 정체성이 아직 잘 안 보이는 까닭이겠죠. 네. 라고 하셨고요. 8662번 쓰시는 분은요. 더민주당 통합 발언 한마디에 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의석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십시오. 지금도 뚜렷한 정책이 무엇인지 오로지 의석 확보에만 고민하고 계시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전북 김제에서 국민의당을 사랑하는 유권자 올림. 대구에서 김재서 많은 분들이 그러셨는데요. 0014번은요. 0013 쓰신 청취자분께서는요. 김한길 의원님의 더민주당 탈당 선언문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개파 패권 그런 정치 말고 오만과 독선 그런 정치 말고 비리 갑질 막말 그런 정치 말고 국민들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정치 말고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국민들께 박수 받는 정치를 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은 일관성 없는 탈당과 무분별한 연대를 외치는 그런 정치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트로이의 목마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뭐 애정과 기대와 질책과 질문을 아주 많이 주셨습니다. 혹시 네. 뭐 다 드릴 수는 없고 네, 네. 이건 꼭 말씀드리겠다 싶은 게 있으십니까? 네. 맨 뒤쪽부터 좀 답변 듣고 싶은데. 아니다. 이거는 뭐. 이상돈 의원님께서 그냥 네, 자유롭게 선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트로이 목마 이건 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네. 예, 한마디로 택도 없는 얘기라고. 택도 없는 얘기죠. 택도 없는 예.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 제일 좀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들어본 말씀이죠. 어떤 분은 그 지금 여야의 그 지긋지긋한 진영 논리를 벗어나라고 주문하지 않습니까요? 예. 또 어떤 분은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예.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요? 예. 우리가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당신 도대체 이게 진보냐 보수냐 예. 여야냐 아냐 택일하라는 맞습니다.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제가 제3당 이른바 제3제 정당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뭐 제가 누가 저한테 물어봐도 우리는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사안별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말이죠. 뭐 그런 예. 개혁을 지향하는 정당이다 하는 것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예.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당이 너무나 그 확장세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하는데 또는 말이죠.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뭐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 못하면서 뭐 정당이나 이런 또 이런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못 하죠. 네, 뭐 네, 그 예. 현실적인 여건이 예. 있어요. 그래서 예. 정치라는 것은 역시 그 이상 반 현실 반이죠. 저는 그 60년대 말에 김종필 전 총리가 그 외유 타의적으로 외유를 나갈 때 한국 정치는 이상 반 현실 반이라고 한 것을 제가 고등학교 때는 생각이 나는데 자의 반 타의 반 그랬죠. 자의 반 타의 반 외유 나가면서. 정치는 이상 반 현실 반이다 막 있는데 참 그런 게 참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여론 전문가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질타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3당이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뭐 자금도 뭐 누가 뭐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당직자들이 정말 맨날 야근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당 설계를 갖다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직적으로 구조를 만들었어요. 모든 걸 뭐 공정하게 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좀 절차 영매이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상 여론 전문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을 매우 그 통감합니다. 예, 그리고 뭐 예. 대변인 역할도 부족하고 또 대변인들이 다 좀 총선에 좀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과 한 두 달 동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이제 한 달 후면 총선 심판을 받는다.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총선 기획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과 4.13 총선 전략 그 공약 내용 등을 평가하고요. 또 양당 구도 청산의 의미와 신당 역할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가벼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가벼울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단답형으로 질문을 주시고요. 답변을 주시고 부연 설명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0점 만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셔야 됩니다. 각 당의 공천 결과 점수를 매겨주시면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각각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새누리당. 저는 새누리당은 이게 점수를 내릴 수가 있나요? 점수가 없으니까. F입니까? F.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더불어민주당도 이거 정말 우리가 알았던 지금까지 알아봤던 정당과는 너무나 다른 현상이 양쪽에서 다 벌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나는 정말 이게 민주적인 공천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난 그래서 우리 국민도 좀 생각을 바뀌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 그래서 참 이 점수 채점 불가 라고 답하겠습니다. F 학점인데 아, F 학점이 아니고요. 아, 채점 불가로 채점 아예. 기준이 이건 맞지가 않는다. 국민의당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 이건 뭐 우리 그럼 뭐 제가 점수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예. 네, 그러나 뭐 나중에 저 네. 이현종 의원이나 네. 김만우 먼저 할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철수 대표 리더십 지금까지 지켜본 바 100점 만점 몇 점? 아, 글쎄요. 뭐, 그, 제가 뭐, 점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뭐, 예. 제가, 저는 그냥 뭐, 비학점 정도는 뭐. 비학점 네, 정도? 만 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밖에서 보는 거, 그리고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좀 굉장히 시절이 좋을 때가 있었죠. 뭐, 그때는 뭐, 접근도 어렵다는 비난도 있었고. 예. 뭐, 인내 장막이 있느니 뭐니 그런 뭐, 좀, 비판도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철수 대표는 그야말로 모든 걸 걸고서 예. 그야말로 좀 바닥에서 자기의 모든 걸 던져서 예. 그 총선만 생각한다. 그리고 제3당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이다. 이런 자세를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예. 면에서 저는 뭐 지금 자세는 굉장히 겸허하고 예. 그야말로 낮은 자세를 보인 좋은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비약점이면 상승 여지도 있고 그러나 뭐 썩 좋지는 않지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A학점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좀 요번에 본 말씀이죠. 예. 좀 요번에 그 선거 연대 국면에서 본인이 좀 강력한 메시지를 냈을 때 예. 지지층이 결집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좀 흔들렸을 때 예. 거기 됐을 때 아주 그냥 뭐 그 지지자들 또는 그 이른바 예비 후보들한테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그런 것이 요번에 안철수 대표가 경험했던 굉장히 고귀한 체험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한 모습의 네,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예, 것을. 그게 이제 그런 리더십 성과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3 총선의 예상 의석수 좀 답변은 숫자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몇 석 예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새누리당이 뭐 과반은 더 하리라고 봅니다. 과반은. 네, 예. 과반은 더 한다고 예. 보죠. 150석 플러스 마이너스. 네, 이렇게. 150석에서 좀 더 한다고 봅니다. 예. 그, 네. 예. 왜 그러느냐. 젊은 층이 투표를 하지 않는 거. 네. 그것이 그렇게 바뀌어지겠냐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른바 동쪽 말이죠. 강원도부터 부산까지 영남이 영남 벨트로 네, 예. 그 벨트가 돼 있고 예.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른바 65세 이상에서 이른바 연금 노령연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체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서울에서와 달리 지방을 가보게 되면은. 흔히 유권자를 만나는 데가 뭐 지방의 노인회관 등등입니다. 예. 뭐 인구가 이렇게 돼서 거기도 했더니 굉장히 전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제3당의 효과가 아니라 네. 그것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느껴보니까 그 새누리당이라는 당 체제가 그 대단한 겁니다. 네, 네. 공화당과 민정당을 거쳐서 아주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당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네, 네. 그거는 뭐 우리 같은 국민의당은 뭐 체제가 지금 거의 뭐 조그만 별로 없다시피 한 거고요. 지금 더민주당도 저 뭐 택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은 그야말로 큰 엄청난 그 심판 정국 같은 바람이 있지 않으면 그 여당을 이기기가 상당히 예, 좀 어렵다고 예, 봅니다.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과반수는 절대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당 아까 뭐 40석 예상하셨는데 네. 그 정도로 좀 뭐 목표를 잡고 계신가요? 40만 하면 저희는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봅니다. 예. 총선에서 다른 곳에서는 다 이겨도 이곳에서 지면 아, 이건 정말 힘들다.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과 있으신지요? 네,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 있죠. 상징적인, 네, 예. 그것은 뭐 호남은 그 일단 논외로 하고요. 예. 뭐 우리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는 노원병.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이후에 처음 탈당해서 우리 당의 일종의 창업 공신인 문병호 의원의 부평 지역구. 예. 그다음에 그 안산 상록지의 김영환 의원 지역구. 그다음에 과거에 한나라당 의원을 지냈, 있지만 그 19년 시구 이번에 김성식 네 김성식 관악갑 지역구죠. 특히 예. 18대에서는 한나라당 간판을 가지고서 당선됐는데 이번에 네. 과연 국민의당 간판을 가지고서 당선하게 되면은 저는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예예. 예, 예. 이런 분들은 정말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죠. 혹시 이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곳에서만은 없대 좀 교두보를 좀 네. 보고 싶다. 이런 뭐 그런데도 일단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 군포 같은 경우죠. 뭐 정기남 후보 이번에 처음 이제 총선에 나가는 후보죠. 굉장히 예. 젊고 정책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신인이죠. 신인이지만 예. 뭐 그 당년을 오래 했습니다. 왜 거기 주목하느냐. 뭐 군포라는 지역이 과거에 좀 야당 지역이었지만은 특히. 김부겸 의원의 지역구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군포시장이 탈당을 하고서 말하자면 그 새 정치를 탈당을 하고 더민 탈당하고 국민의당 입당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시의원 도의원도 같이 또 국민의당에 왔어요. 예, 그래서 예. 이 군포는 우리가 정말 해볼 만하고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우리가 꼭 이길 것이고 이겨야 한다고 보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동작을 같은 경우죠. 동작을에는 우리가 좀 굉장히 민변 활동을 잘 알려진 장진영 변호사 대변인 됐었고 예. 40을 갖는 게 젊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의 이미지와 가장 부합하는 후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상대방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고 의원이죠. 또 이제 더민주에서는 이제 좀 거기가 좀 골치 아픈 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은 현재 유권자 성향이 굉장히 그 스윙 지구죠. 말하자면 네네. 이때 그때 아슬아슬한 지구라서 거기 3파전에서 우리 후보가 이기면은 그것도 예. 굉장한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재직했던 학교가 있는 동네죠? 네, 동작은 뭐 제가 30년 그러니까. 동안 근무했던 예. 근무했던 그 지역이고 30년 그 동작을 가보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충청과 호남 유권자가 많은 곳이고 예. 또 중앙대 그 동문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서청원 유영태 같이 중앙대 출신의 과거 야당 의원들이 고향과 충청 고향과 그 중앙대 동문으로서 굉장히 거기서 정치적으로 예. 기반을 다졌던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강남과 이제 강서를 구분하는 하나의 격전지가 되어 있죠. 예,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예. 그 뭐 위원장님께서 직접 한번 하셨으면 더 유리할 뻔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신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야권에서 늘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집토끼냐 산토끼냐.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외연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심하면서 이제 아까 뭐 위원장님 질문하셨지만 뭐 친노를 패권, 친노 패권 청산한다. 이렇게 되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이 고정지층 이른바 집토끼들을 이탈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집토끼가 중요하냐. 아니면 산토끼가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야권 고정지지층을 단단히 하는 더 단단히 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중도층을 끌어들여서 의원을 확대시켜야 하느냐. 야당이 승리하려면. 그런 게 늘 논쟁인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것은 좀 야당이 그 새누리당의 어떤 멘탈리티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선거 때 이른바 그 산토끼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의 전략이다 해서 그렇게 저항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야권에서는 정치에 못지않게 야권의 열혈 지지층이 있죠. 예, 특히 예. 온라인 상에서 뭐 SNS나 예. 뭐 댓글 같은 데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냥 좀 야당의 외연 확대론자를 갖다 거칠게 공격을 합니다. 예. 저는 그런 멘탈리티, 제가 그런 멘탈리티가 있는 한 저는 대선에서 그 당을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좀 확신에 가까운 예.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외연 확대가 중요하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야권 연대 놓고 여러 가지 참 아직도 완전하게 불씨가 꺼진 건 아니고 아까도 질문 나왔습니다만 이 총선이 끝나고 대선을 이제 국면에 들어갈 텐데 그때도 야권 연대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때가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뭐 저나 안철수 대표는 답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일단 총선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총선만. 대선은 현재. 지금 머리에서 일단 지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대선 국면에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정당 자체가 뭐 소용돌이 칠 거라고 뭐 얘기하셨으니까. 예, 뭐 네. 다른 총선 이후에 정계 개편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코너에서는 출연자들이 신청한 곡을 저희도 함께 감상해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노래가 어떻게 뭐 선택할까요? 어떻게 어떤 곡을 쭉 같이 들어보고 싶으신지요? 네, 저는 이 순간에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한테 가장 어울리는 노래는 역시 그 프랑크 시나트라의 그 마이 웨이가 마이 웨이.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예. 안철수 버전은 없습니다. 예, 프랑크 시나트라 마이 웨이. 예. 국민의당 생각으로 듣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KBS 공감 토론. 토론에 참여하실 분은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대 전화와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들어봤는데요. 국민의당 선거 로고송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번에 너무 차집니다. 약간 버전을 좀 디스코 버전으로 해서 예 다시 패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김만우 원장 시작해 주시죠. 네, 국민의당 마이웨이 뒤에 붙일 용어를 다시 또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 버려가지고 뭐라고요? 국민과 더불어 이렇게 마이웨이를 이제 해야 될까 싶네. 더불어라는 용어를 가져가서 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사회 경제 정책도 있지만은 정치 개혁 차원의 지금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사실을?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점에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이전에 지금 이제 이상돈 선대위원장께서 과거에 참여했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 개혁 정당 개혁에 같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당의 노선 관련도 충분히 논란이 됐었고 심지어는 당시에 보수라는 단어 용어를 넣을 것인가 빨 것인가 뺄 것인가까지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난해 나왔던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의 연설 수준이 당시의 새누리당 기준으로 보자면 딱 그 정도 노선 비슷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우리가 또 약속을 이렇게 했죠. 당시 새누리당을 바꿀 때. 총선은 그렇게 그런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른바 고정 지지층, 이른바 집토끼 이탈이 없죠. 그 왜냐? 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당시 후보죠. 박근혜 비대위원장 때문이죠. 예. 그런 것이 오늘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가져왔던, 그 요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고정 지지층은 이탈이 없이 뭐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 또 김정인 박사님 보기에 우리 한국을 좀 바람직하게 개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위치를 뭐 저나 김 박사님 보기에 대통령 취임 후에는 하지 못했다. 안 왔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이 이제 저하고 김 박사님하고 좀 멀어진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돈 위원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좀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거 하나는 좀 안목이 있었나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미래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비대위원까지 하시면서 대통령까지 당선시켰는데 그때의 안목은 어떠셨습니까? 그때요. 그 참 거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근데 저번에 제가 2010년에도 잠깐 뵙고 2011년 12년에 특히 대선 본선 전까지 제가 잡혔던 박근혜 당시는 뭐 우리가 전 대표라 불렀죠. 굉장히 좀 자세가 낮았고 뭐 좀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또 많은 사람을 또 사서 뭐 좀 많이 만났고 자세를 낮췄고 그랬고 그리고 많은 의견을 들었죠. 그래서 2012년 7월 달에 영등포에서 대선 출마 선언할 때도 많은 의견을 취합해서 그 당시 대선 출마에서 내건 그 딱 중요한 게 두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민주화 복지 등등이었었고 또 두 번째가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 정부 3.0에 당대는. 네. 그 중에서 특히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도 그 워딩은 솔직히 제가 건의한 겁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 취임 후에는 뭐 제가 볼 때는 투명하지도 않고 별로 뭐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데 아, 다행인 것은 뭐 이명박 정권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나라를 망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미안을 담고 있습니다. 아, 제가 또 그 질문 드린 이유는 이제 최근에 아직 오늘도 지금 이럴까 저럴까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을 두고 정체성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만약에 당시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을 바뀌는 기준으로 보자면은 정치성 논란 대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가지고 정치성 논란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 아 그 거기 정체성을 갖다 걷다 붙이는 것은 저는 얘기가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저도 이제 유승민 대표가 좀 잘못한 부분도 더 있다고 봅니다. 보통 평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어떤 대통령의 어떤 방침이 옳던 그러던 간에 그것을 정면적으로 원내대표가 받아친 것은 제가 볼 때도 좀 놀랬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는 뭐 대개 여기 분들은 대개 아시겠습니다만은 유승민 의원과 몇몇 사람들이 이른바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좀 굉장히 이미 오래전부터 거리가 멀어졌죠. 네. 그러니까 정체성 논란은 뭐 그것은 일종의 핑계일 뿐이고 나는 뭐 그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하기야 뭐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대통령 의중을 기준으로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조직이 있긴 했었습니다. 70년대 유정회 같은 게 있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아까 새누리당은 좀 바뀌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셨다고 했었는데 김종인 박사도 그렇고 지금 이상동 교수께서도 그랬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방향인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이. 글쎄요. 좀 반환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얼마 후에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아, 대치기로 크게 바뀔 것 같다. 네, 대치기로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좀 정계 어떤 지각 변동에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말이죠. 네. 네, 아까 그 SNS 여론 관련해서 야권의 발전적 건전한 발전에 혹시 장애가 되지 않냐라고 지적했었는데 이제 종종 최근에 다시 국민의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시기 전에 다른 평론 활동도 계속 하시고 하셨으니까요. SNS상에 나타나는 정치 여론 또 정편에서 지배적인 그 정치 논평들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의 지금 그 성향 어떤 적인 구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이른바 정편의 일종의 좀 우편향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죠. 상당히 크다고 보고 또한 SNS상에서는 또 정반대 현상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여야의 양극화 우리나라 정치의 그 무한 대립을 조장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간층이 이렇게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미국 대통령 선거 보면은 그 트럼프하고 샌더스 같은 경우가 지금은 양 끝에서 그냥 중원으로 돌아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중원 정치도 있기 전에 이미 너무나 양쪽으로 가버렸고 전 그래서 뭐 이 중간층의 어떤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윤여준 장관님도 전부터 그런 말씀하셨고 안철수 대표도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공백을 메꿔보려는 생각인데 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여야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여기에 가담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네. 양쪽이 치우친 여론 구조라고 했었는데 이거 이제 중간층에서 지금 쉽게 정치적으로 투영되지 않는 여론에 접하는 소통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침묵하는 다수인지 뭐 침묵하는 중간층인지 뭐 그런, 분들이 아예 그냥 정치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해버리고 투표장도 안 가고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은 후보에다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고 저는 그 길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우리가 좀 여건이 더 좋으면은 보다 좀 유권자들이 흔쾌하게 지지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많이 낼 수 있다면은 좀 더 좋을 뻔했는데 우리가 좀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죠. 네. 네, 이현종 의원 이어주시죠.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이 뭐 몸집도 작고 사실은 이제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 보면 이 여론의 시장에서 국민의당이 차지하는 어떤 메시지의 종류를 보면 상당히 좀 내부 분열, 뭐 갈등, 뭐 이런 용어들만 사실은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메시지, 즉 국민의당이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어떤 당의 모습이 아까 뭐 정체성 뭐 이야기들을 아마 청취자분들이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런 메시지가 뭐냐 이 당이 이제 이 총선을 기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이게 제일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국민의당이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어떤 폐단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현 정권 특히 이제 지난 8년간의 어떤 실정을 갖다 심판하고 야권 재편 없이는 희망이 없다 이런 메시지이고 또 성장과 복지의 양극단 담론에서 벗어나서 소위 미래를 보고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특히 안철수 대표가 제가 보기에 다른 당의 어떤 대표 또는 대표에 준하는 분들에서 굉장히 큰 장점은 좀 미래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좀 이번 접해보니까, 그, 최근에 5-6년 동안에 나왔던 그 미래 담론에 관한 그 미국의 베스트셀러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거.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못하느냐. 솔직히 좀 여력도 부족하고 우리도 거대 정당 못지않은 공천의 회오리에서 아직까지도 그냥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음 주까지 다음 초까지 공천을 좀 끝내고 나서야 좀 우리도 어떤 메시지도 집중적으로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각 정당들이 이제 공천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제가 이제 역대 이제 국회를 뭐 쭉 취재를 해보면. 이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날이 갈수록 좀 발전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여당과 야당 상황을 보면 오히려 예전의 그 공천 시스템 뭐 이런 것보다 더 못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당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무슨 뭐 국민에게 공천권을 준다고 했던 말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 공천권은 다른 분이 갖고 계신 것 같고 야당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오로지 한 분의 뜻에 따라서 정부적 판단인데 왜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기자들 질문도 다 봉쇄하고 그냥 하는데 점점 저는 퇴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위원장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건 퇴행도 보통 퇴행이 아니죠. 2012년에 말이죠. 우리 그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 후보 사퇴하기까지도 전에 보면 세 개의 캠프가 있었죠. 거기서 보면은 그 공약이 그 대동소이합니다. 아마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비슷한 공약 가지고 대선 출연 적이 없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때 나왔던 공약은 이 순간에도 다 유효한 겁니다. 별로 이렇게 저는 추가하거나 고칠 게 별로 없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정치 쇄신 공약이고 그 중에서는 좀 이제 우리가 베란간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은 이 공천 과정을 좀 투명하고 합리화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적절한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 다 그 공통적인 공약이었죠. 근데 그것을 100%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이건 지금 퇴행도 엄청난 퇴행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정말 괜찮은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저는 이번 공천을 보면서 던지는 메시지가 앞으로 의정 활동할 때 청와대 눈치 잘 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뭐 3선이든 4선이든 그냥 날아간다. 또 야당도 마찬가지로 뭐 하여튼 이 대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공천 탈락시킬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말이죠. 19대 국회가 참 최악의 국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20대 국회에 대한 희망도 네. 제가 볼 때는 참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식으로 공천을 받아서 한 의원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뭘 자기 뜻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정책 소신과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들 이런 것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에 대한 좀 이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20대 국회 초에 우리나라 그 선거제도, 공천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만 됩니다. 이게요. 지방선거까지 이거 안 하고 지나가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번에 아주 홍역을 의원들이 이번 당선된 의원들이 그냥 겪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개혁에 대한 여망도 좀 크지 않을까 합니다. 그 네. 개혁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그 정당이 솔직히 그 당 대표 위주의 그건 너무 공고합니다. 그래서 전부터 있어왔던 것이죠. 그 정당의 중심을 좀 국회 속으로 들여오자. 그것이 뭐 정당의 원내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100% 이루지 못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저 큰 정당에서는 전당대회 그것이 엄청난 그 자원을 소모하고 따라서 그 비리의 위험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전당대회 못 나갑니다. 그걸 갖다가 좀 개선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것이 결국에 공천권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뭔가 공천을 갖다가 상향시하는 방법이 되는데 특히 요새는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지금 우리 국민의당은 이렇게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할 때 안심번호를 하거든요. 그 돈 엄청 들죠. 그러나 다른 정당은 그것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공천인 즉수 당선이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권자가 선택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저 국민당 후보라도 있는 지역이면 괜찮은데 우리 동쪽 벨트는 없지 않습니까? 한당 아닙니까? 공천인 즉수 당선돼 버리죠. 저는 우리 한국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 정치 개혁 쇄신은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대 총선에서는 진짜로 우리 시작부터 공천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어떤 특위를 만들어서 지방선거 시작하기 전에 그 결단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김만은 원장, 다시 마이크 받아주시죠. 그 아직 그 국민의당에서는 단수 공천을 확정한 지역 빼고 경선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진행. 시작했나요? 네. 일부 끝난 데도 있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호남 경선이 이제 이번 주 말부터 이제 하고 특히 관심의 어떤 광주 수기 배심원제 그 경선이 이번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좀 잡혀 있습니다. 네. 네. 그 전에 이것하고 좀 비슷한 것을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등을 포함해서 했다가 별로 좀 기존하고 차별성이 없다라고 했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것하고 지금 국민의당에서 새롭게 지금 그 수기 배심원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 이번에 그 수기 배심원제의 100명은 그 제가 또 알기는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광주 지역에 만점 그 지역에 학계 그다음에 그 시민 사회 네. 그 구성원 여러분들 그 많이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다른 데와는 달리 광주는 좀 특별한 곳이죠. 네. 특히 80년대 민주화를 주도했던 곳이고 그리고 그 저도 이제 뭐 지방 가서 광주, 대구, 부산 다 가봤습니다. 보면 거기에 어떤 교수 사회 그다음에 그 시민 운동하는 분들의 또 종교계 굉장히 현실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광주에서는 그것이 좀 성공하지 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이제 후보를 뽑는 선택하는 선택권을 과연 이렇게 소수의 손에 100명이면 소시죠. 어? 그렇게 주는 것이 이제 합당하느냐에 대한 그런 뭐 반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국민의당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기대하는 곳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저는 이제 초기에 뭔가 기존의 양당 특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뭐 벌모로 잡힌 느낌에서 탈출하는 데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 3의 신당에 대한 기대가 큰데 네. 그 지역을 핵심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려고 한다면은 그 지역을 향한 뭔가 메시지가 강하게 던져져야 되는데 네. 이게 조금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향한 메시지라든지 무슨 지역 공약 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정신을 뭔가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메시지 같은 게 던져져야 되는데 거기 없이 좀 막연한 제3의 신당이 아닌가 느낌이 좀 그래서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데까지는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자면 이제 국민의당이 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뭐 지역당이 아니냐 뭐 이렇게들 좀 비판한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일관성 있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른바 호남이라는 것을 지역적 개념으로 보지 말라.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그 민주화를 또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아무래도 큰 흐름이 호남이 아니냐. 그리고 야당의 말하자면 주된 그 흐름을 주도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좀 높은 개념으로서 호남을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개념으로 인식이 되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뭔가 어느 쪽이든가 강한 메시지가 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뭐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하고 있고 또한 또 이제 그 호남의 대표적인 그 분들도 우리가 좀 영입해서 우리를 돕고 있죠. 특히 이제 호남뿐 아니라 호남에서 이제 서울이나 서울 제주 이리까지 예. 우리 초량민 유권자들이 많죠. 막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현정 위원 마지막 네. 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뭐 신문 일면을 보면 우리 청년 실업률이 11%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도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밑에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 기업들 보면 사실 알게 모르게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뭔가 국민의당은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뭔가 좀 이 경제적인 문제 사실 뭐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요. 좀 어떤 대안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네. 특별히 뭐 이렇게 이 어려운 경제를 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된다면 그건 좀 무모하다고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좀 미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중을 많이 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새 안철수 대표가 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그 바둑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그 말하자면 미래의 우리가 갈 길은 그야말로 미래에 부응하는 신성장 산업이다 하는 것을 좀 지속적으로 민생탐방하면서 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언론 매체 통해서 전달이 좀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뭐 최근에 좀 있었던 이른바 좀 당내 갈등 이런 것에 좀 가려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좀 복지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좀 과거 공약을 좀 보완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최근 또 하나 이제 큰 문제가 우리가 이제 북핵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에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와 계시고 지난번 이제 햇볕 정책 관련해서는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특히 이제 햇볕 정책을 직접 주도하고 좀 뭐 이뤄냈던 그런 분들이 당에 계시는데 또 안철수 대표나 또 이 위원장님 생각은 조금 다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런 어떤 대북 문제에 대한 좀 혼선으로 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죠. 네.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이론은 없다고 봅니다.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뭐 햇볕 정책이 마치 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한 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죠. 그러나 이제 요새 그 앞으로 우리 그 과제가 되어 있는 그 이제 사드 문제 같은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당내에서 크게 좀 논의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당에는 김근식 교수가 이끄는 뭐 통일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역 장성들이 그 모여서 이루어진 안보 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두 개의 특위가 그 입장을 조절해서 앞으로 네. 당론을 뭐 이끌어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천정배 대표는 진짜 이제 뭐 다른 행동 안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봉합이 된 겁니까? 아, 다 봉합된 거죠. 오늘 최고회의 때 뭐 네. 장시간에 거쳐서 굉장히 그 회의 주제를 하고 뭐 이제 다 그런 것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네. 아, 글쎄 뭐 최근까지 그렇게 또 뭐 나가실 것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나 해서 좀 답답합니다. 뭐 참 모르겠습니다. 또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솔직히 예.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상돈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총선 이후에도 당과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총선만 지금 선거 대책을 좀 권하시는 겁니까? 뭐 그런 질문을 제가 이때 봤는데 그것은 예. 뭐 당 지도부의 판단에 예. 맡기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도 총선기회 국민의당 이상돈 선대위원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으로 새로운 내일을 그립니다. KBS 공감 토론. 경희대 노동일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까요? 3803번 휴대전화 뒷자리 쓰시는 분은요. 국민의당 신당의 가치를 내세우고 그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데 홈피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당의 주관이나 메시지도 그렇고 기존 정당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4대강을 비판하실 때부터 교수님 행보를 응원해 왔는데 국민의당 선대위원장 역할로 당의 특징을 살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2736번 쓰시는 분은요. 정치 자질도 없으면서 끝까지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 국민들 눈에는 보입니다. 한국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인들 하나 둘이 아니라 때로 물러나도 대한민국 정치는 잘 굴러갈 겁니다. 라고 하셨고요. 0014번 쓰시는 분은요. 이상돈 위원장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고 좋은 열매가 맺히길 기대합니다. 국민들께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3136번 쓰시는 분은요. 국민의당 강력하게 번창하고 장수당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비판보다 기대 섞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덕분인가요? 아니면 국민의당 덕분인가요? 예. 네. 예, 오늘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을 모셔서 4.13 총선을 대비하는 당의 전략과 공약 등을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네, 앞으로 당의 계획을 포함해서 또 개인적 계획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어려운 결정을 하고서 이제 국민의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겠지만 많이 성원해 주시고 앞으로 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저 청취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께 참여하셔서 국민의당 선대위원장 역할로 잘해서 당의 특징을 살려달라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기존 정당과 다른 무언가 다른 당의 특징을 좀 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KBS 공감토론 총선기획 오늘은 국민의당 4.13 선거정책을 총괄하는 이상돈 선거대책위원장을 모셔서 선거 임하는 국민의당의 주요 전략과 핵심 공약들 함께 살펴봤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정치 개혁을 위한 제3당으로서의 신당 역할론 등 함께 모색해봤습니다. 이상돈 위원장님 오늘 또 까다롭고 날카로운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청취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셔서 앞으로 국민의당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의자로 토론을 이끌어주신 김만음 원장, 이현종 논설위원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 트위터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 토론 주제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에 출시되었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라고 하죠. 그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ISA는 예금과 펀드, 또 ELS,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고 또 소득에 따라서 최대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른바 만능통장, 또 국민통장 이런 별칭까지 붙었었는데요. 정부는 IS가 도입되면 서민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란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목요일 코너죠. 내일 주간경제포커스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 세계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청취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공감토론 진행의 노동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